와. 예. 제. 오, 우리 오랜만에 봤잖아. 내가 많이 서운했잖아. 조금만 더 네가 늦었다면 뒷끝장렬했을 거야, baby. 너 또 핸드폰만 보네. 그런 건 다시 no no 해. 이건 에버야 에버 에버야 뭐라 에버야 진짜 에버야. 또 네가 네가 네가 어디 어디 어디로 너까지 나한테 이러지 말고 나만 봐줘. Ice Ice baby 불 또 지게 내내 Ice Ice baby 저 별처럼 okay. 반짝이네. Pompeii,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네 귀엔 Bow wow wow wow, it be your way, babe. Yeah, 넌 뻔만 쳐다보며 웃어, yeah, 그게 babe. 날 잠그 화면처럼 미리 lay back, yeah. 아우 어디 그저 따스한 new bitch 한 번이면 privilege. 아, 진짜 이건 네 건 아닌데 지적한 건 아닌데 무섭게 인상 좀 쓰지 말고 나만 봐줘. Ice ice baby. 빠져버렸으면 좋겠는데 가지고 놀면서 밀고 또 당길 때면 어쩔 수 없어 더 끌려다녀 주고 싶어 나만 봐줘. Ice Ice Baby 불 또 지게 Baby Ice Ice Baby 저 별처럼 반짝이 Zé.